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벗어난 사람, 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같이 6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의 문제를 우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옛것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옛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요.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의문과 같은 묵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진정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벗어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자유, 은혜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하고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언젠가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중을 헤매다가 이제 그 바른 길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야, 이제 내가 모르던 길에서 그 앞이 캄캄하던 길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정해주신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길을 가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것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항상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벗어난 사람, 옛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말합니다.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다르니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남편 율법이 죽었으니 다르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훈의 내용을 단지 인간적이요 또 평면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주 곤란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곧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이런 부도덕, 이건 너무 부도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교훈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을 세상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오늘 4절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죽은 존재가 된 율법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남편으로 모시는 자가 복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새로운 신분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행동은 정말 귀하고 대단한 영적인 결단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삶을 새롭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들은 지금까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왔습니다. 의문은 제사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네? 골로새서 우리가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대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기쁨이 살아있어야 되고 섬기는 편안함이 언제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새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이 말씀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승리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바로 열매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게 함이라 라고 했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삶이든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 열매를 비교합니다. 4절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5절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사망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어떤 열매가 귀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간다면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면 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통한 참된 진리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에 따르는 마땅한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귀한 열매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종로를 타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그 신분이 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